stop, we won't stop. Can't stop, we won't stop. Yeah, you know we don't stop. I just want you to rest. 사랑, 너는 내게 첫사랑. 사랑은 가르쳐준 사랑. Never forget you, I remember you. 기억해 너 하나만. 혹시나 너를 볼까 네가 사준 옷을 입고 네가 좋아하던 짧은 머리를 하고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이 지나가기 위해서 굳이 먼 길을 돌아서 혹시 네가 있을까봐 전화번호도 아직 그대로 혹시 나를 찾아올까봐 아직도 그대로 내 미니 용기 속에 너와 듣던 노래 뿐 혹시 네가 볼까봐 다시 돌아올까봐 우리는 아직 잊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직 서로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 사랑하는데 어떡할까 사실은 보고 싶은데 눈치도록 너를 보고 싶은데 한없이 널 기다려 결국 너를 기다려 혹시 하고 멈춰서 제자리를 맺어내 사랑 너는 내게 첫사랑 사랑은 가르쳐준 사람 Never forget you I remember you 기억해 너 하나만 Yo, 혹시 난 너를 볼까봐 기대면 흔들릴까봐 내 맘이 약해질까봐 말라 밑은 날 보일까봐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먼 길을 돌았어 혹시 네가 있을까봐 전화번호도 이미 바꿨어 혹시 네 생각이 날까 집도 옮겼어 하지만 입에서 나진 못한 말이 새 혹시 너를 볼까봐 다시 돌아올까봐 좋은 사람 너는 내게 첫사랑 우리 처음 만난 그곳으로 가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 당신의 따스했던 자리 아직 가슴에 넌 더 견딜 수 있니? 그럼 나도 조금 더 견딜 테니 하지만 힘이 좀 들 거야 너무 사랑했잖아 참으로 애를 써봤어도 어쩔 수 없어 혹시라도 우연히